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째 조미수 요르나라 신문이 그의의 태양상과 사진 모눈들을 모시고 김정일 각하의 탄생과 세계, 김종일 위대한 사상이론가 등의 제목들로 특집했습니다. 볼가리아 신문 이스크라, 벨라루시 신문 부페리오두, 타이 신문 송삼일보,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 세네갈 신문 복수 뽀뽀리, 모잠비쿠 신문 노티시아수, 기네 신문 호로야, 에집트 신문 알 아흐라루, 잠비아 신문 잠비아 데일리 메일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운명과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격찬했습니다.